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قل أعوذ برب الفلق من شر ما خلق ومن شر غاسق إذا وقب ومن شر النفاثات في العقد ومن شر حاسد إذا حسد 일러 가로되 동력해 주님께 보호를 구하며 창조된 사악한 것들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어둠이 짙어지는 밤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매듭으로 마술을 부리는 자들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며 시기하는 자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구하노라.